8 UBS. "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. 제목, 겨울은 어떻게 보면 제일 따뜻한 계절, 날씨는 맑음. 안녕하세요. 저의 날저기에 다시금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저는 요즘에 곰처럼 잠이 많아졌는데요. 아니, 심지어 오늘은 알람을 못 듣고 늦잠을 자버려서 오전 수업을 결석했다니까요. 어제 너무 체력을 많이 썼나? 아니면 요즘 날씨 때문인가? 왜, 이제 겨울이라서 해가 늦게 뜨잖아요. 그리고 침대가 너무 따뜻해서 나가기 싫기도 하고요. 겨울은 늦잠을 자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? 아, 그렇다고 수업에 결석하면 안 되긴 하죠. 이제부터는 진짜 정신 차리고 남은 수업들은 열심히 들어볼게요. 그러고 보니까 학기도 벌써 12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. 딱 4주 남은 이번 연도 2학기, 후회 없이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?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학교 생활 중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곧 다가올 겨울방학을 기대하면서 남은 한 달도 힘내서 살아봅시다. 자이언티 이문세의 눈.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.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.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. 약속해요. 눈이 올까요?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?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?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? 서두르지 마요.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.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.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. 약속했죠. 눈이 올까요?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?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?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? 여러분은 겨울방학이 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? 전 사실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제일 좋아해요. 이유는 많습니다. 우선 추우니까 땀이 안 나요. 저는 더위랑 추위 중에서 더 싫은 걸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더위인데요. 덥고 습하면 땀나고 끈적거리고 짜증나고 막 불쾌지수가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감당하기 힘들거든요. 물론 살을 찢을 듯한 칼바람도 참 버티기 힘들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지긴 하잖아요. 근데 여름은 막 무기력해지고 힘이 쭉쭉 빠지고 그래서 별로예요.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눈이 내리기 때문이에요. 저는 어렸을 때 미국의 텍사스주에 살았는데요. 거긴 따뜻한 곳이라서 겨울에 눈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딱 한국에 입국했을 때 공항 주변 사방이 온통 눈에 뒤덮여서 흰색인 거예요. 진짜 꿈속 세계를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풍경이 기억나거든요. 그때부터였을까요? 폭신폭신하고 보들한 눈이 쌓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엑소의 첫눈.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.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.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. 예,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.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. 말해줘 가득한 거리거리 혼자 걸었어. 다들 행복해 보여.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. 내가 너무 미안해. 난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.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. 지금은 다를 눈도 눈인데요. 전 겨울옷도 정말 좋아해요. 한국의 겨울은 멋부리기엔 너무너무 추워서 결국엔 롱패딩을 입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코트, 털부츠, 목도리, 비니, 장갑, 니트 이런 겨울옷들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. 뭐랄까 겨울옷의 재질이 주는 따뜻함, 그 털실 같은 보송한 느낌이 너무 예뻐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? 저는 작년 겨울에는 노르딕 패턴이 박혀있는 빨간 니트랑 두툼한 갈색 코듀로이 스커트를 같이 입는 걸 좋아했어요. 거기에 아이보리 목도리까지 하면 완전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. 그리고 겨울에는 여러 옷을 부담 없이 레이어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. 패션에는 정말 문외한이라서 옷을 돌려 입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안성맞춤인 계절이랍니다. 같은 청바지에 니트만 돌려 입어도 되고 아우터를 돌려 입어도 되고 하다못해 다른 색깔 목도리만으로도 어제랑 똑같지만 똑같지 않게 외출할 수 있죠. 정준일의 첫눈. 내 맘을 한 번만 만져줘요.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.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.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.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.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 주길.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,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.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.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, 넌 언제나 내게 나듯 하다. 그 하루가 내게 왜 이렇게 아픈가요? 너의 옆에 내가 서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. 그릴 수 없어서 눈물 나죠. 이게 꿈이라면 내 마음을 전해줄 텐데.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.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. 이것저것 다 좋지만 역시 겨울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.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포장마차에서 뜨끈한 어묵 하나 꺼내고 급하게 국물 마시려다가 혀도 쓰리게 데여보고 납작한 그릇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막 퍼담은 빨간 떡볶이까지 같이 먹으면 그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어요. 마구 먹어댄 어묵꼬치를 하나하나 세서 사장님께 꼬깃한 지폐를 쥐어드리고 배 두들기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까지 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복한 장면이랍니다. 방학하고 나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겨울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죠? 그때까지 저도 파이팅! 여러분도 파이팅! 오늘의 목소리는 임세윤, 음향은 최시중이었습니다. 2023년 11월 20일 김소은 쌤.